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0일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송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 조지 전국 행동이 기자회견에서 사드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20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